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가요 전손길의 새벽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강영복 작사, 양영철 작곡인 가요 전손길의 새벽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잊지 못할 선군 흉령 영도의 나날에 조국의 관문을 지켜선 최전년 병사들을 찾아 떠나시던 길에 남기신 가슴 뜨거운 역사적 사실을 담아 주체 94, 2005년에 창작됐습니다. 한밤을 꼬박 세우시고도 일꾼들에게 조국의 초소를 지키는 전사들 생각에 도무지 잠들 수가 없다고 적들과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대결장에서 수고하는 초병들을 만나러 어서 떠나자고 길을 재촉하신 위대한 장군님. 그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시간이 포근하 흘러 차들이 목적지를 가까이 하고 있을 무렵 장군님께서는 달리던 차를 멈춰 세우시고 여기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좀 쉬었다 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사들이 보고 싶다고 그토록 재촉하시던 길을 멈추신 사연을 알 수 없어 놀라워하는 일꾼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 일찍이 떠나 이렇게 로상에서 동무들을 고생시켜 안 되었다고 미안해하시며 오면서 생각해보니 아직 아침 기상 시간이 되자면 모르는데 우리가 문득 초석에 나타나면 단잠에 들었던 전사들이 얼마나 놀라겠는가.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잠이 중요하다. 잠을 푹 자야 초소 근무를 쉴 수 없이 잘 설 수 있다고. 그러니 그들이 일어나 아침 식사까지 한 다음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멀리에서는 병사들이 보고 싶으시어 그리도 서두르셨건만 초소를 지촉해둔 그 시가 오히려 그들의 단잠을 깨울 것만 같아 걸음을 놓추신 우리 장군님. 가요 전선길의 새벽은 바로 이런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모두가 기쁨 속에 맞고나는 조국의 새 아침은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쉼없이 이어가시는 전선길에서부터 밝아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분의 6박자의 단순 2부분 형식으로 된 선율은 서조식에서 흐르면서 뜨겁고 졸졸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병사들을 위하여 해치우신 전선길에 대한 영원한 추억의 노래로 이 땅 위에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요 친근한 이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진경 작사, 리종호 작곡인 가요 친근한 이름은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됐습니다. 비범한 예지를 존품으로 지니시고 우리 흉룡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우리의 김정일 덩치.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음악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것으로 해서 오늘도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과 2절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믿고 따르며 언제나 그 일을 모신 기쁨과 감격, 한없는 긍지 속에 살며 일하는 우리민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나가서 온 세계의 자조화를 실현하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천리희안의 예지와 비범한 영덕예술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협, 주체의 혁명위협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로, 투쟁의 기치로, 삶의 태양으로 우르르 따르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요라와 같은 칭송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후렴에서 노래하자 김정일, 자랑하자 김정일의 호소적인 시호들을 통해서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이 격조 높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의 내용은 아름답고 우아한 선율과 결합돼서 더욱 풍부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 내린 대조로 되어 있는 선율은 부풀어오르는 낭만을 안고 밝고 환희적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노래 친구란 이름은 절세 위인에 대한 우리민들의 탐없는 칭송의 감정을 경쾌하면서도 낭만이 넘친 새로운 양상의 선율에 담아 형상한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 성가 창작에서 우위 있는 작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란 말과 같이 우리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